소수 재벌 기업들이 왜 이런 돈을 이렇게 자기 돈처럼 막 갖다 주느냐 이겁니다.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?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름널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? 그것이 인도적입니까?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? 답변하십시오.